지 그대와 나 있는 곳 이렇게 그저 떠올리기만 해도 나는 떨림을 느껴요. 수도 무지개 지울 수도 없는 내 맘 사랑인 듯이 벅차다가 그리움에 자꾸 아파와요. 어떤 그게 부를 수도 조용히 지울 수도 없는 내 맘 뭐든 다 할 듯 가쁘다가 주저앉아 눈물을 삼켜요. 너무 힘에 겨워 난 맘이